이란 말만 하면서 외면했죠. 오랜 시간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라고 someday yeah. 그대 원하는 그 말을 다 알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. You don't have to cry. 울지 말아요. 고개 들어봐요. 이젠 웃어봐요. I will make you smile. 행복만 줄게요. 언제나 그대 곁에서 결국 하지 못했던 그 말